붙잡았어야 해. 붙잡았어야 해. 마음이 아파 눈 오는 겨울밤이었었지. Oh no,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나. You don't cry, cry, cry. 돌아서는 내 맘 아파해. 날 이해한다며 돌아섰네. 눈물도 흘리지 않는 네가 난 너무 미워.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네가 너무 싫어. 자꾸만 네가 생각나. 붙잡았어야 해. 널 잡았어야 해. 너의 그 욕심도 이해할게. 돌아와 널 감당하기에 너무 모자랐기에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제 날 것 같아. Alright girl, 밤에 통화하면 너와 잠에 들고, 너가 아파하면 내가 약사 들고, 집 앞에서 보자 톡하면 미안하게 왜이래. 너가 안 아파야 맘이 놓여 baby. 너와 같이 같은 곳들 지나면 난 거기서 가만히 멈춰. 지켜대야 필름 같이 너의 기억이 나면 널 더욱더 보고 싶어져. 슬프게 우리 마지막에 봤던 영화 비 오는 장면과 같았었지. Oh no, 우평한 얼굴로 했던 인사 Never say goodbye. 이럴 수가 없어 아파. Yeah.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에서 함께한 추억들이 영화처럼 떠오르네.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내가 바보 같아. 자꾸만 눈물이 나잖아. 붙잡았어야 해. 널 잡았어야 해. 너의 그 욕심도 이해할게. 돌아와 널 감당하기에 너무 모자랐기에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남겨줬던 작은 선물 하나 모든 게 변해버린 나. 마지막 인사도 나 하지도 못했잖아. Yeah. 어디서부터 문제인 걸까 너와 내 이별은. 어디서부터 이별인 걸까 너와 내 사랑은. 어디서부터 사랑인 걸까 너와 내 운명은. 어디까지가 운명인 걸까 너와 내 사랑은.